눈앞에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이 느낌은 뭐라고 설명할까 정리가 안 되지 어느 순간 내 고개 지금 너인 걸 알게 되니까 너와 you turn right and turn left 매일 빙빙 도는 날 마주치면 좋아지는 기분 넘네 바이오 리듬 baby 들려 말하지만 맘은 꼬여있지 않음 너무 아름다운 나 또 너를 바라본 나 지금 내 널 생각하면서 집 앞에 누가 있게 할 말 있어 지금 가치 없는 너라는 길을 두고듯이 뛰어가서 있는 건 안아줄게 멈출 수 없는 계절 가득 Love in my head, 넌 달콤하게 나의 눈에 띄네 yeah, 안 지워지네 지금 너가 들어가 내 눈에는 명량 초과 너무 아름다운 너 또 너를 바라보는 나 지금 내 널 생각하면서 집 앞에 녹을게 할 말 있어 지금 가치 없는 너라는 길을 두고듯이 뛰어가서 이내를 더 안아줄게 멈출 수 없는 계절 가득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Everyday boom boom 너 때문에 boom boom You got me like boom boom boom boom yeah boom boom boom boom Everyday boom boom 너 때문에 boom boom You got me like boom boom boom boom Bom, bom. 어제의 너도 내일의 나도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이길 언제나 함께하길 Now thinking 너는 세월 너와 함께면 쓰러진 몇 배로 그러니까 나는 너는 내게 대입해 우리라는 답으로 사랑의 표시만 해보자 아름다워 Boom, boom, yeah, boom, boom, boom.